예, 서울 올림픽 바로 오늘 전하게 됩니다. 매일 저녁 6시면 TV 앞에 앉았던, 일요일 아침에 디즈니 만화 동상과 함께 눈을 떴던, 전국 노래 자랑이 끝난 뒤에 나라라 슈퍼보드를 봤던, 그때 그 어린이를 위한 방송. 오늘도 팔팔하게 시작해볼까요? 팔팔한 애니메이션 출발합니다. 팔팔한 애니메이션 칠칠 맞지 않고 팔팔하게 돌아왔습니다. 어우, 아재 개그. 구구거리는 비둘기들도 이런 개그는 안 하겠어요. 요즘에 아재 개그가 다시 네,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서 뭔가 혹시 다른 거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뭐죠? 오늘따라 다들 대본에 충실하시네요. 네, 저 팔팔한 애니메이션에 드디어 새 멤버가 오셨습니다. 와.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팔팔한 애니메이션에 지금 이번에 합류하게 된 울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90년대생이지만 이제 어떤 80년대 감성과 또 외모를 지닌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본인 디스로 시작하셨나요? 그러니까 셀프 디스로? 아니, 왜 디스라고 생각해? 80년대적인 외모가 욕이에요? 욕이죠. 왜 욕이에요? 아니, 90년대생인데 80년대 외모를 갖고 있으면 욕이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요즘 힙합, 그런 옛날 고전이 힙하잖아요. 88, 그러니까 호돌이 마크 부트의 모자 같은 거 유행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30대 감성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지. 지금 20대인데 나는 30대같이 생겼어요는 아니지. 그런 의미였어요. 그 스타일이 AT 스타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AT? 뭐 거기까지 생각한 건 아니고. 아니 뭐 아무튼 이분이 저희 그 모집 공고를 내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감동했어요. 본인 PR을 갖다가 녹음을 하셔서 저희 팀에 네.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팀이 모두 다 감동을 해서. 네. 네네네. 그렇게 진솔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진솔할 수 없었어요. 네. 지금 전에 합류하셨던 화덕님과 좀 많이 비교되더라고요. 자소서에서 샤트로 씨 컨트롤 VR 그치? 동공 흔들렸어 지금. 네, 뭐 저희 어차피 취업 전문 방송이니까. 그렇죠. 취업하시길 바라면서. 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애니메이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도둑의 주인공인 독특한 애니메이션 천사소녀 네티입니다. 네, 천사소녀 네티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천사소녀 네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그리워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비교적 최신 애니메이션이라서 우리 기준에서 최신 애니메이션이라서 지금까지 좀 미뤄지게 됐어요. 이제 내용이랑 작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원래 본 제목은 궤도 세인트 테일. 가이토 세인토 테로. 하이, 소데스. 하이. 네. 일본어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치가 메구기메라는 작가가 나카요시라는 잡지 연재 만화하고 이것을 원작으로 한 TV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만화가 아마 94년도부터 연재가 됐던 작품일 거고,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이 들고 있는 아이템들이 꽤나 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 주인공인 셜록스가 쓰던 노트북도 꽤나 얇아서 내가 놀랐네. 울트라북인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노트북을 썼던 애니메이션이 있었나요? 노트북 없었죠. 컴퓨터도 없었어. 데스크탑도 없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정말 내가 봤을 때엔 최첨단 애니메이션처럼 느껴졌어. 왜 2020 원더키드에서 막 그 커맨드 센터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거 완전 상상해. 근데 2020 원더키드나 네. 그 전에 했던 라젠카도 네. 그러니까 그 SF 21세기 탈을 쓴 70년대 스타일이었어요. 아, 그치. 보면은 막 이런 거 다 버튼을 누르고 있잖아 걔네들이.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너무 최첨단인데라 깜짝 혼자 놀랐었고 도둑이 주인공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어찌된 이유인지 네. 천사소녀 네티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96년부터 97년까지 KBS ETV를 통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이 됐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투니버스를 통해서 계속 재방이 됐는데 특이했던 점은 KBS 더빙본을 그대로 투니버스에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린 세대들도 투니버스를 통해서 많이 기억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40편 우리나라에서 방송이 됐는데 그치. 이게 위키를 보니까 뭐 1.5 에피소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미니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판을 찾아보니까 천사준의 네티의 캐릭터들을 더 막 둥글둥글한 예를 들어 슬램덩크 보면은 강백호의 컷이 있고 강백호 개그 컷으로 되게 둥글고 작게 애니메 그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SD 캐릭터로. 네. 네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또 미니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에피소드 3개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내용들이 삭제됐나 궁금하신 건 이따가 엔딩 들려드립니다. 코너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그 네. 다음 화죠. 이따가가 아니라 다음 화. 아, 오프스. 네. 네, 저희가 2화 분량을 한꺼번에 녹음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종종 일어나요. 네, 다음에. 네, 다음 부탁드리고요. 시간에.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부분 설명을 해주셨는데 뭔가 네. 길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 천사준 네티를 어릴 때 다 보셨나요? 그럼요. 봤죠, 봤죠. 네, 봤죠. 아, 저는 거의 여태까지 거의 처음으로 아, 아젠카도 거의 못 봤구나. 네티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한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아니,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 게 그 천사소년 네티나 웨딩피치 같은 애니메이션이 막 할 때 남자애들이 그걸 보면은 되게 아, 쟤 완전 여자도 아니고 저런 걸 봐. 막 이런 있었거든요. 애들끼리 막 놀리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천사소녀 네티는 그런 게 좀 덜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샤라라라한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남자애들도 좀 어느 정도 거부감 없이 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할 때 대충 기억나는 애니메이션이 다간 같은 거였던 것 같거든요. 동시간 때 했던 게. 이게 그 당시에 정말로 남자 어린이들도 이걸 많이 봤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당시에 시청률이 평균 20%. 진짜 군대에서도 이걸 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군대는 뭐든 재밌지 않을까? 군대 무시하나요?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당시엔 케이블 TV도 없었을 때니까. 네네네. 네. 이 애니메이션이 되게 저기 집계를 해보니까 되게 좋은 성적을 거뒀던 애니메이션이죠?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던 애니메이션인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네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네네. 페북에다가 청취자 여러분께 네티에 대한 추억을 나눠달라는 또 이벤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무려 두 분이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두 분이나. 네. 그래서 아니,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저번에 한 분이었는데 두 배 됐어요. 두 배. 우리 말로라도 폭발적인 반응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될까? 폭발적으로 두 명이.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새로 오신 가칭으로 해둘게요. 울덕님과 네. 파덕님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울덕님이 읽어주세요. 아, 제가 페북 김상현님 댓글입니다. 우리 동네는 변신소녀 만화 본다고 하면 남자애들 사이에서 기집애라고 매장되는 분위기라서 네티 보면서 친구들한테 들킬까봐 몰래 보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랬어. 근데 울덕님 네. 목소리 들은 되게 좋다. 뭔가 스포츠 중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좋아요. 여자애도 요즘에 내가 방송 다시 들으면서 네. 아, 진짜 내 발음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요즘에 500ml짜리 생수로 네. 생수병에다가 이렇게 숨에 들이마시면은 페트병이 쭈그러들잖아요. 그거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고 내가 그리고서는 연습을 하겠다고 하다가 안 쭈그러들더라고. 그래서 어떡하지 지금? 생활량의 문제가 온 거 아닐까요? 진짜 어떡해. 사실 이거 발음은 좀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안 되는군요. 네. 네, 그럼 다음 댓글. 화덕님이 두 번째 댓글 읽어주세요. 네. 페북에 민트리님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민트리. 네, 이름이 민트리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지 난 알지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는 분인가요? 네, 지인입니다. 아하, 소개팅 그분이신가요? 어? 내가 민트리랑 소개팅을 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진정한 정의로운 도둑은 셜록스입니다. 제 마음을 훔쳐갔으니까요. 어릴 적에 셜록스가 꿈에도 나왔어요. 코스. 코스기 이거죠? 아, 그러니까 저 약간 항마력이 있어가지고 제 마음을 훔쳐갔어요. 딱 이런 것도 보면은 막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 분의 그 댓글을 보고 네. 종이 남친이란 말씀 아세요? 아 종이. 알아요. 네, 종이 남친. 네. 종이 남친. 그러니까 만화책 속 캐릭터를 되게 네네. 좋아하고 아이돌처럼 좋아하고 네네네. 그런 감각 감정을 갖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아.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근데 셜록스는 내 타입이 아니야. 왜요? 왜요? 왜요?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작화 자체가 사실 여자를 타겟으로 네. 두고 그린 작화잖아요. 여자를 두고 타, 여자라기보다는 되게 어린 소녀들 타겟. 순정 만화 그림체 같은. 그러니까 얘는 정말 어린 아이들. 네네. 타겟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순정 만화 같은 경우에도 보통 남자, 성인 남자들 같은 경우엔 좀 그림체가 다르잖아요. 다른 그렇죠. 캐릭터들은. 천사소녀 네티는 성인 남자도 여자랑 똑같이 생겼어. 수염만 나 있어, 수염만. 얼굴은 그대로고 몸만 길어졌어. 맞아, 맞아. 네. 눈이 마지막에 다 이제 5년 후가 나오잖아요. 눈이 다 초롱초롱해. 어, 맞아. 이렇게 된 거. 띵띵 느낌표. 우리는 돌바 같다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돌바? 돌이 눈에 네. 하얀 조약조약 같은 게 한 세 개쯤 박혀 있잖아요. 어. 거대한 그 초롱초롱한 눈에 원래 그 눈을 그리면 반짝이는 뭐지? 그 반사되는 것도 네네네.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게 한 100배로 확대돼서 그런 맞아. 돌이 한 세 개쯤 있는. 이해가 되시나? 네. 어. 아무튼 이제 천사소녀 네티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천사라는데 뭔가 훔치는 것 같은 건 기억이 나요. 그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아시는? 네, 이거 오프닝에 보면 이 네티 줄거리를 되게 잘 설명해 주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대본 진짜 자,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본에 그렇게 써져. 자, 한번 듣고 갑시다. 어색어색. 들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네. 셀리는 14살. 성포리 학교에 다니는 생기발랄한 소녀랍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천사소녀 네티로 변신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운 도둑이 됩니다. 한편 셀리와 같은 반인 셜록스는 명탐정임을 자처하며 천사소녀 네티를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셀리는 왠지 그런 셜록스가 싫진 않았어요. 이것만큼 나는 그 천사소녀 네티의 내용을 잘 함축시킨 걸 못 본 것 같아. 그렇죠? 깔끔하게 아주 맞아. 깔끔하게. 중학생인데 명탐정이고 중학생인데 밤에 훔쳐다니고 중학생 시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야 이거? 저는 이거 애니메이션 다시 보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철학적인 게 네. 이게 얘네가 궤도잖아요. 네. 근데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네. 허용해도 되는가? 이런 철학적인 문제들. 그러고 보니까 가칭 올덕님이 또 철학과세요, 철학과. 아 그렇죠. 뭔가 저도 보면서 약간 생각이 든 게 이게 이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떤 사유로 그걸 뺏겨서 그걸 이제 네티가 이제 몰래 뺏어 오는 설정인 건데 약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소유라는 것 자체도 소유라는 개념도 과연 법정 스님 무슨 무서요 어디서 알아든 거 있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대본에는 화덕님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썼으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아까 나레이션에서 소개한 것처럼 네티가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네티는 변신했을 때 이름이에요. 네. 천사소녀로 변신했을 때 도둑인데 왜 천사소녀인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맞아요. 변신했을 때 이름이 네티고 본명은 셀리입니다. 그리고 셀리에게는 세인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때 수녀복을 입고 나왔던 그 수녀 연습생. 네, 그 네. 친구가 바로 세인트입니다. 그리고 세인트에게 사람들이 고해성사라시 자기가 뭐 문제가 있는 거를 상담을 해오면 세인트가 네티에게 지령을 내려서 네. 사실상의 이 만화의 비선실세이죠. 그쵸. 흑막이죠. 수녀지만 보고 있으면 가끔 좀 무서워. 그러니까. 그래서 네티를 뒤에서 사실상 조종하는 존재라고 저는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네티와 셜록스의 러브라인, 그리고 세인트와 그 네티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중심이 계속 이제 그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사실 중심 이야기는 과연 셜록스와 네티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로 중심 라인으로 흘러가고요. 그래서 이런 사랑 이야기에는 항상 라이벌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의 앞에는 리나라는 맞아요. 네. 네티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금발에 그, 네. 좀 머리도 짧고 아, 커트, 숏컷에, 네, 되게 큰. 활달한 모델 타입인데 이 친구는 여자 경찰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네티를 자기가 잡겠다고 갑자기 등장해서 정말 과격한 여자예요. 막 최루탄을 쏘는데 쏘, 그러니까 던지는 게 아니라 쏜다 그러잖아요. 바주카포 아, 같은데 맞아. 최루탄을 꽂아서 막 쏴대. 근데 그 중학생이죠. 네,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가능할 수 있는 게 이 설정상 리나가 여기 그 시의 시장의 조카인가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에도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셜록스 같은 경우는 어떤 공적이 있어서 인정을 받아서 뭔가 권한이 주어지는데 리나는 그냥 자기 어떤 혈연을 이용해서 네, 혈연을 이용해서 금수저 금수저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금수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시장의 조카는 바주카를 들어도 되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만화를 볼 때마다 아니 이게 뭔 설정이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 무슨 왕도 아니고 조선시대 왕도 이런 권한을 못 줬겠다 싶을 그렇죠.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리나 캐릭터가 또 웃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네. 리나 캐릭터가 원래 혼혈 설정이래요. 금발이잖아요. 아, 금발에 키도 크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판으로 처음에 만화책인가 들어올 때 어 그 중 혼혈인데 뭐 단발이고 아무래도 좀 머리도 짧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남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혈이 아니라 중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상에 그것은 중성이 뭐야? 그게 뭐야? 진짜 이상한 캐릭터죠. 어, 이거 알면 알수록 그 해적판에서 잘못 해석한 거 아닐까? 아, 그럼, 설마 설마 그런가 봐요. 네, 그럴 수 있지. 알 대학생 알바를 고용해서 번역을 한 다음에 해적판을 찍어놨다. 안 틀릴 수 있어. 네, 그래서 보면은 여태 보통 이런 히어로물, 어떻게 보면 히어로물이잖아요. 원탑 이런 그쵸, 경우는 그쵸. 지구를 지키거나 뭐 악마가 등장해서 뭐 악의 무리에서 선한 사람 구하는 이야기였다면. 요, 뭐, 이것도 나쁜, 그, 불쌍한 사람들 구해주는 것은 같은 구조지만, 훨씬 아기자기하고, 소녀소녀한, 샤랄라한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되게 열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또, 여기서 또 좀 아픈 이야기 또 해야 되겠는데, 97년이잖아요. 어, IMF. 아. 네, 97년부터 아. 98년까지 방영이 됐고, 네. 우리나라 항상 고질적으로 좀, 그런 불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거라든가 정의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귀여운 소녀가 악당을 무찌르는 거 그런 구조가 정의를 하는 구조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울림을 준 거죠. 그래서 되게 인기를 끈 것 같다고 위키피디아에 PD님 인터뷰 있다고 합니다. PD님 인터뷰요? PD가 왜 이렇게 네티가 인기였을까를 이제 PD를 인터뷰를 한 거죠. 어디 PD? 아, 우리나라 방송사 PD. 네. 요거 그 PD님이요? 천사소년 네티 PD님. 요 더빙 PD 아닐까요, 그러면? 아, 네. 아, 그 PD님이라서 굉장히 바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요? 왜냐면 그때 궤도라는 게, 궤도, 도둑 이미지 이런 게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97년, 요쯤이 막 딱 그 신창원 씨 아시죠? 신창원이 탈옥을 해서, 이제 막 경찰이랑 대치하고 막 잘 도망다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아. 그 기억하고 있는 게 영화인데? 그쵸? 아니, 이거 기억 안 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네, 맞아요. 잘 기억 안 나세요? 신창원은 그때 있었죠. 그쵸, 그때. 나 그 티만 기억이. 티. 아, 맞아요. 아. 그 신창원이 잡힐 때 그 티가 굉장히 실제로도 인기를 끌었대요. 그 누가 근데, 입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그쵸. 근데 신창원 씨가 그때 당시에 경찰들을 따돌리고 공권력을 비웃으면서 다니는 게 어린 사람,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뭔가 불을 지피는 그런 게 있었어. 이거 잠깐 이런 말. 아니, 모음쳤어. 아니야. 불을 지핀다기까지 보다는 루팡 같은 느낌이 아, 그렇죠. 궤도 루팡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런 게 인기 많잖아요. 뭔가 이 도둑 궤도라는 게 좀 그런 거죠. 나쁜 건 줄 아는데 뭔가 있어 보이는 나쁜 남자 같은 그런 그러니까 매력이 타락한 있는. 부패한 경찰 세력을 그렇죠 우습게 만드는 궤도의 이미지 그렇죠. 그런 게 남자 애들한테도 그 당시에 좀 어필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 그랬었는데 뭘 훔쳤죠 그래서? 그냥 막 훔쳤나요? 뽀비? 아 진짜 손이 오그라들었다. 그 쌍팔년대 그거야말로 쌍팔년대 아재 감성입니다. 제가 쌍팔년대 태어났으니까. 네. 천사순의 네티 그리고 배경이 되게 유럽틱하잖아요. 네 맞아요.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렇죠. 무슨 시가 그 우리나라 그게 위키에서 그것도 봤는데 보통 세인트 폴리아시. 아니었어. 세인트 포인트 그건 학교 이름 아니에요? 학교 이름? 시가 네. 세인트 폴리아시고 그, 이제 더빙판 같은 경우는 아예 시 명도 세인트 폴리아 시였는데 아~ 이제 원작 같은 경우는 세인트 폴리아 학교인 거고 아~ 이제 거기 시 이름은 아마 이제 세이카신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뭐 우와.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캔자스신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캔자스? 캔자스.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가사키 같은. 그러니까 일본의 그 항구인데 일찍이 유럽에 개방이 돼서 그 분위기, 아. 도시 분위기가 되게 유럽화된 그런 항구들 있잖아요. 중국으로 치면 칭따오 같은데. 메이지 유신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납득이 네. 되는데 막 학교도 되게 고풍스럽고 네. 막 기독교 물론 문화가 젖은 사실 애니메이션이고 맞아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나오고? 일본에서 그렇게 교회나 뭐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되게 철저하게 네. 이 애니메이션은 기독교를 액세서리로 이용하는 맞아. 그냥 있어 그 이미지를 있어 보니까 가져온 것 같은 근데 몸을 그냥 가져온 네. 여기 있어 보이는 이미지들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보여주기식이다.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네. 그 유럽에 대한 환상 이런 게 기독교에 대한 환상 그 수녀님에 대한 그러니까 중학생이 수녀 견습생으로 옷 입고 다니는 건 말도 안 되는 설정이 나온 거죠. 그리고 학생들 거기 또 학교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학생들도 부자같고 왠지 그 유럽의 사립학교 이런 걸 딴 것 같아요. 여자애들 막 빵떡 모자 교복 입고. 맞아, 근데 또 맞아. 근데 남자 여자애들은 되게 분홍분홍하잖아요. 남자애들은 칼정장이에요. 까만색으로. 그쵸. 나 되게 왜 남자애들은 저렇게 칙칙하게 입혀놨디야? 막 이러면서 봤는데. 서양에서 그렇게 입어서. 그래도 보통 학교는 학생들이 공학인데 네. 통일성이 색감의 통일성이 있잖아요. 뭐 회색 재킷이면 여자 남자 다 그 색이지. 노란색이면 다 노란색이고. 그런데 여기는 여자애는 분홍색, 남자애는 완전 새까만색 이런 식으로 구별을 지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셜록스는 밤에도 교복 입고 다니네. 아 그러네요. 진짜. 애교심이 굉장히 투철한 학생이었다. 라는 거죠. 옷을 맨날 그 검은색 정장 입고 나오잖아요. 아니, 생각보다 그게, 가난했을 수 그게 있어. 아빠가, 걔 현록슨의 아버지도 형사라는 설정이잖아요. 네. 아버지는 한스 경장인가 형사인가 이런데. 셜록스랑 똑같이 생겼어요. 경찰, 경찰 얼굴이 그렇게 많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원래 되게 저희 그 풍부한 애니메이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그 저의 감상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네티를 그 당시 안 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네티 매니아가 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티가 책으로도 나왔대요. 그 두 권을 아직도 갖고 있대. 두 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권짜리 나왔대요.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잘 몰라요. 소설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설판으로 또 막 나왔잖아요. 인기 만화가. 그걸 사서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대요. 그 친구한테 손모모씨인데 연락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네티를 좋아했냐라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해줬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이야기의 중심이 네티와 셜록스의 썸타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 나쁜 도둑을 혼내주는 소녀와 그 소녀를 쫓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탐정소녀의 만남이 좋다. 오늘은 범행이 성공할까 한번 두근. 오늘은 네티와 셜록스에게 어떤 진전이 있을까 다시 한번 두근 이랬다고. 어떻게 정리 잘했었다. 네. 그래서 셜록스의 고백신이 겁나 로맨틱하다. 다음날 등교길에 비온 다음날 등교길에게 셀리에게 아픈 목소리로 고백을 한다.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찾아봤네. 들려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에게도 두근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집에 연락하고 올 테니까. 좋아해. 어? 난 셀리. 네가 좋아. 진심이야. 정말 기뻐. 셀리가 내 곁에 있다는 게. 내 마음을 받아줘. 아, 이걸 일본 드라마로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이스키다요. 복구와. 혼돈이 다이스키다요! 아,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직접적으로 네. 고백을 하는 거고,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오그라들잖아요. 근데 이게 한 38화인가 라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이걸 다시 보면서, 네. 아, 이거를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되게 군데군데 넣었다. 예를 들어서, 그, 네티가 거대 풍선을 타고, 이제 보통 도주를 해요. 그때, 이제, 보석을, 사실, 네티는 나쁜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 작물들을 네.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네티한테 칼로 으악! 던지려고 하니까 그거를, 그, 셜록스가, 수사권 메달이 있거든요. 수사권을 인정하는 그거를 팍 던져서 네, 그걸 팍 던져서 그 사람을 저지를 해. 그렇게 네티를 위기에서 구해주면서 막 그런 것도 사실 보호해주는 컨셉도 되게 두근두근한 컨셉인데 거기서 사실 내가 너를 잡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츤데레 내가 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츤데레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나 이거 그러니까 널 잡을 거니까 이거 보니까 약간 약간 다르지만 로켓단이 생각나요. 깨어서 로켓단. 그리고 다음에 가만두지 않겠다. 네티가 이제 사실 우리가 셜록스 캐릭터를 항상 얘기할 때 네. 안면 인식 장애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안면 인식 장애. 네. 결국엔 극복하고 나중에는. 그게 보면은 근시인가 싶었던 근시. 정말 얼굴을 정말 이 정말 코 앞에 갖다 댈 정도로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을 어쨌든 네. 못 알아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아볼까 말까 하는 그런 긴장감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구조를 되게 잘 갖췄다. 위기 상황에서 그 해주면서 도둑과 경찰이라는 이뤄질 수 없는 만남. 그리고 이 긴장감. 들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셜록스가 맨날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슈퍼맨과 클라크 켄트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은 원리 아닐까? 너무 다르니까. 옷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니까.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네티는 머리 모양도 똑같다 이거죠? 아니요. 머리 모양 다르죠. 어? 달라요? 약간 머리, 달라요. 아, 머리 묶고 풀고. 머리 묶죠. 어. 아. 이게 제목이 원래 세인트, 궤도 세인트 테일이잖아요. 네. 그게 설마 포니테일의 네. 테일이었어? 그게 포니테일의 그쵸, 테일이래요. 그쵸. 나는 페어리테일의 테일인 줄 알았지. 아, 요정. 아, 요정. 그 근데, 포니테일이 사실 네. 그 천사소녀 네티의 상징인데 그쵸. 그래서 머리 하나 묶었다고 못 알아본 거죠. 그 정도면 안면 인식 장애 맞지 않나. 근데 슈퍼맨에는 이런 설정이 있어요. 슈퍼맨이 거의 신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후광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역광인 상태에서 누군가를 보면 얼굴이 까맣게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원리대로 사람 슈퍼맨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아 진짜 설정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하긴 슈퍼맨 비 온 날 날아다니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어, 그럼. 날아다니지 않나? 날아요? CG를 넣기 어려우니까 그런 설정 안 넣겠지. 네, 그리고 그, 이제 원작 같은 경우에서는 셀리가 실제로는 안경을 쓰는 원래 설정이었다고 해요. 아. 근데 이제 그게 뭐 편집, 그러니까 편집부한테 의견을 내는 그 과정에서 이제 컷 당한 거죠. 뭐. 차라리 턱시도 감염처럼 이런 무더위용 그런 거라도 쓰면은 납득이 갔을 텐데, 그쵸? 캐걸조로 스타일로. 눈만 살짝 가리는. 근데 그러면 오늘은 들킬 것인가 말 것인가 긴장감이 좀 사라지잖아요. 그게 근데 그때 아까 단감을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에피소드에서 셜록스가 엔딩 부분에서 네티가, 셀리가 네티가 아닐까 살짝 의심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오거든요. 셀리가. 그리고서는 되게 싱겁게 에이, 아니겠지 이러고 끝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충분히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뭐 점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두 번째로 저의 지인인 손모모 씨가 네티에게 두근거렸던 이유. 그러니까 롤모델이었다. 소녀들의. 그러니까 예쁘고 운동도 잘하고 명랑하고 상냥한데 밤에는 정의에 불타기까지 한다. 겁나 매력 넘침, 흘러 넘침. 셀리도 예쁘고 네티도 예쁘. 타 변신 소녀물과 다른 점이랄까 점점점 셀러문의 세라는 별로 매력이 없었음 점점점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사실 저는 이 당시에 굉장한 셀러문의 팬이었기 때문에 네? 세일러문에서 저도 세라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밖에 애들이 더 이뻤지. 예쁜 애가 거기는 꽃다발처럼 우르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세일러문과 네티를 한번 잠깐 비교해보면 어떨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자, 그러면 손모모 씨의 의견. 네티가 더 좋은 이유. 엄청 큰 싸움은 없다. 막 지구를 구해한다거나 우주 괴물과 싸운다거나 하는 큰 스케일이 아니다. 주위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더 소재라서 더 몰입하기 쉬웠다라고 손모모 씨가 네티가 좋은 이유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네티는 되게 정말 다시 보니까 정말 아기자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초능력도 아니고 거대한 무슨 파워가 아니라 마법을 이용하잖아요. 마술? 마술? 네. 아, 룰루팡. 룰루피. 룰루. 야! 아니, 나도 귀엽다고 생각을 했어. 저 목소리를 들을 줄 몰랐지. 사실 마술 뭐 이게 아니라 초능력자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그쵸. 아, 근데 그 설정이 뭔가 네. 막 손에서 빔이 나온다든가. 아, 그러진 않지. 그런 게 아니라 꽃가루 뿌리기. 울트라맨이지, 그럼. 그리고 모자에서 비둘기를 막 몇십 마리 꺼내서 해결한다든가. 네. 정말 거대 풍선을 타고 도망가거나 그런 설정들이 있고 그리고 범죄 전에 셜록스한테 꼭 예고장을 보내요. 맞아요. 근데 그 예고장이 되게 귀여운 방식으로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귀엽게 표현을 할까 이런 것도 되게 기대되는 소재인 거지. 그리고 의상도 되게 리본 이용하거든요. 맞아요. 네티 옷에도 목에 있는데도 큰 리본, 머리도 리본으로 묶고 있고 심지어 애완동물인 고슴도치 루비를 키운단 말이에요. 걔도 머리 리본을 달고 있어. 이런 소재가 맞아, 되게 아기자기한 소재가 있죠. 근데 반면에 세일러문은 네. 그러니까 저는 나는 세일러문이 더 좋았다.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세일러문이 더 좋았던 이유가 남자들이 다 헤쳐먹고 여자들은 맨날 납치만 당하는 만화만 보다가 딱 세일러에 나오니까 턱시도 가면 들러리를 하고 있고 예쁜 언니들이 막 악마를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걸크러쉬. 그게 최초의 걸크러쉬인 거죠. 세일러문이. 그리고 만화는 만화답게 판타지를 네. 이제 실현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일상 필요 없다. 울트라 파워풀 그레이트 이런 역시 거 좋아하니까. 자극적인 거죠. 자극적으로. 그거 타지면 웨딩 피치가 더 세지 않아요? 그 웨딩 피치랑 사실 세일러문이랑 비슷한 계열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일러문이 있었기 때문에 웨딩 피치가 나온 거죠. 아니,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다른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 그 요술봉 같은 거를 항상 그 문먹을 팔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막 갖고 다녀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흔들었다고. 네, 흔들고 막 얍 막 이렇게. 웨딩 피치 요술봉. 그런 거 네. 버튼 삑 누르면은 삐삐삐삐삐 가운데 있는 보석이 돌아가요. 그렇지 않았나? 없어서 몰랐나? 그렇게까지 하이테크놀로지였나요? 그럼요. 불도 들어오는 걸. 네, 뭐 아무튼. 근데 다시 그걸 보니까 네. 오히려 세일러문은 유치해졌거든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 네티는 확실히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게 크니까 먹히더라고. 오히려 어렸을 때랑 바뀌었어요. 나는. 바뀌었어요? 뭐 바까 그러니까 어렸을 땐 무조건 뭐 파워풀 그러니까 만화를 보다 보면은 지금도 네. 파워풀한 거 좋아하시죠? 뭐 그건 그런데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 확실히 다 주인공이 남자고 네. 여자들이 맨 납치당해서 네. 짜증나게 만든 이야기를 꼬는 게 여자들의 설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때 그걸 보고 있으면 주인공이 내 자신을 이제 빙의를 하게 되는데. 나는 여잔데 남자들이 다 그걸 해결하고 있고 같은 여자는 맨날 민폐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다가 세일러문이 등장한 순간 네. 충격을 받은 거지. 이거다. 이거다. 거치 이거다.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 프레시맨 같은 데서도 네. 여자는 약간 들러리 캐릭터란 말이에요. 노란색, 핑크색. 맨날 맞아. 색깔도 맨날 노란색, 핑크색이고. 그래갖고 되게 싫었었어요. 파워풀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 당시도 여권의 신장에 항상 신경을 쓰셨군요. 안 쓸 수 없어요. 살다 보면은, 이것도 자극적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도 악성 댓글 달리는 건가? 아, 왜냐면 살면서, 물론 남자들도 겪었겠지만, 네. 여자들, 그러니까 우리 더 어렸을 적에는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정말 세게 얘기를 하면 여자애로 태어나면 낙차당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때. 90년대. 그 당시에도? 그치. 우리 80년대, 90년 초반에 거의 그때 초음파가 도입이 되면서 성간별이 가능해졌단 말이지. 그리고 둘 만나 잘 키우자 시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둘째가 여자면 첫째는 괜찮은데 둘째가 여자면 되게 많이 낙태당하던 시기고 그래서 어렸을 때도 남자차별이 남아있던 시기니까 안 느낄 수가 없어요. 5살짜리, 6살짜리도. 그랬구나. 네. 씁쓸한 얘기를 또 이렇게. 네. 어머, 내 티에서 나 셀러브는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는데. 딱딱까지 와. 네. 그럼 밝은 얘기로 가죠. 네네네. 네, 새로 오신 그 울덕님은. 울덕님은. 그렇게 포니테일을 좋아하신다고. 아니. 뭐야. 잠깐만. 첫 화에서 지금 출연하자마자 자기 여성. 약간, 네. 아, 취향 고백.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그쵸.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사실 여자아이들 머리 스타일 보면 이제 보통 머리를 묶어도 완전히 올백으로 이렇게 넘기는, 넘겨서 묶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네트 같은 경우 보면 앞머리가 이제 귀엽게 살짝 있으면서도 이제 뒤에 딱 머리를 묶은 모습이 약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뒤로 올백으로 해서 묶는 게 진짜 많았던 왜냐면 것 같아요. 엄마가 아침 보통 머리 묶어주잖아요. 막 이렇게 꽉 당겨가지고. 맞아요. 꽉 당겨서. 그러니까 그냥 손쉽게 이렇게 묶으신 거 아닐까? 근데 포니테일이 사실 제일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 얼굴형이, 그러니까 얼굴을 가진 이제 머리 부풀리거나 가리거나 옛날에 미스 코리아들이 왜 그렇게 크게 부풀린 머리를 했는지 알아요? 왜요? 얼굴 작아 보이려고? 얼굴이 상대 보고 작아 보이거든. 아, 진짜 이상한데 지금 보면. 그쵸. 근데 그쵸? 그 당시에는 되게 그렇게 우아해 보였대요. 그때 미용실 원장님의 인터뷰를 내가 어저께 읽었네. 근데 그러니까 요즘엔 포니테일이라는 머리가 진짜 소화하기 어려운 머리예요. 김태희 정도 돼야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고 할까? 아, 얼굴이 작아야 되는구나. 그쵸? 얼굴형이 일단은 그러니까 계란형에? 그러니까 예, 네, 너무 막 각이지지 않아야 되고 광대가 튀어나오지 않아야 되고 물론 오히려 각이진 얼굴 같은 경우는 노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얼굴에 얼굴형 입고 이쁘고 눈코입도 예뻐야 잘 소화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목선도 이뻐야 돼 심지어. 까다롭네. 그럼요. 그죠? 근데 포니테일이 그거 맞나요? 이 머리를 위쪽에서 묶고 그리고 뒷머리 아래쪽은 약간 여유 있게 이렇게 남겨두는 그거 맞나요? 그니까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약간 꼭 하나로 묶었는데 네네. 머리 아래가 그 묶은데 아래쪽이 여유 있냐 이 얘기죠. 네, 약간 여유 있게. 보통 이렇게 묶은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툭툭 몇 번 당겨요. 아. 그렇게 해서 머리가 그게 자연스럽게 너무 꼭 묶으면 사실 이상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듯한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 당겨보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앞에 여기 이마 쪽에 잔머리들 그 처리도 해줘야 돼요. 그 머리가 얼마나 어려운 머리인 줄 알아 그게. 그 더듬이 양쪽에 더듬이도 정말 살짝씩 흘러나오게 하잖아요. 그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야. 남자 왁스 바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저 안 발라요. 그래서. 어려워서 안 발라요. 진짜. 근데 저는 네티가 구렛나 롯이 어렸을 때 되게 싫었거든요. 맞아요. 뭔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뭐 힘의 컷? 네. 아, 네 그렇죠. 그 왜 이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네티의 모델이 있어요. 네.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팟빵에 올려드릴게요. 원래 네티가 이시오카 메구미인가 하는 아사오카 아사오사예요? 아사오카 아사오카 메구미. 아닌가 보다. 아사오카 메구미라는 일본 옛날에 70년대 아이돌의 머리인데 히메컷이라고 앞에는 단발처럼 살짝 자르고 뒤에는 긴 머리를 유지하는 그런 헤어스타일이거든요. 진짜 만화 머리 같아요. 진짜. 네, 그렇죠. 히메컷이 왜 히메컷인지 새로 오신 분께서 헤어스타일 전문가 여성 헤어스타일 전문가 아니 뭔가 좀 이상한 캐릭터가 잡히는 것 같아서 해덕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 이제 히메컷이라고 히메가 이제 일본 말로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과거 일본에서 뭔가 공주의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규수들 약간 좀 잘 사는 집안 이제 자제분들의 어떤 머리 스타일을 이제 히메컷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도 근데 조금 씩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길이가 약간 그렇죠. 길이가 좀 더 길거나 앞에 이제 나온 머리가 좀 더 길게 하거나 아니면 좀 짧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좀 약간 길게 하는 게 더 유행인 것 같아요. 그것까지 알고 있어. 진짜 전문가. 아니 그냥 포니테일 덕후니까 포덕하여 포덕. 포덕 괜찮지 않아요? 포덕. 오늘 첫 방송에서 완전 캐릭터 완전 제대로 잡혔는데. 그리고 이 네티랑 네티 엄마랑 머리 스타일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아요. 네. 뭐 왜 탁했어? 셜록 아빠랑 똑같은 거랑 똑같죠. 셜록스 아빠랑 셜록이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가족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네티를 보면서 어렸을 때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네티 아빠의 직업이 마술사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저 집은 뭐 먹고 살아 막 이랬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한결급의 마술사인데 그러면 할아버지 때부터 잘 산 거야. 그렇죠. 금수저 집안 같죠. 본인의 취미를 갖자고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집도 2층이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빠는 맨날 한량처럼 뭔가 마술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대로 잘 사는 집안이다. 그렇군요. 네네. 금수저 법칙 여기서도. 네, 아 그러니까 좋은 학교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사립학교도 다니는 거야?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맨날 뭔가 바쁘지도 않은데 이한결 맞나? 뭐야? 그 마술사 분. 무슨 네. 이은결. 네. 이은결급이면 엄청 바빠한단 말이죠? 네네. 맞아. 맨날 네. 여기 만화에 나올 때마다 맨날 집에서 빈둥대면서 셀리야 여기 아빠 여기 마술 좀 이거 보러 오려 막 이러면 마술 보여주고 그쵸? 근데 맨날 망하지 않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항상 네티가 그거 도둑질하면서 써먹어요. 그 마술을. 또 네티 캐릭터에 대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네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티의 특징? 나 어렸을 때 사실 옷이 좀 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저 어렸을 때요? 옷이 야한가요? 전 너무 딱 붙지 않아요? 아,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봤어. 어렸을 때부터 뭘 본 거지요? 야한 거로 따지면 사실 세일러문이 더 야하죠. 세일러문은 그게 야하다는 오는... 생각. 아 근데 영화 세일러문은 왜 웃어요?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아니, 많이 야해요. 특이한데. 교복 좋아하시네. 포니테일의 교복. 교덕. 점점. 네, 이상해지네요. 우리 순수한 방송이란 말이에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방송이잖아요. 벌써부터 동심 파괴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저는 변호를 네. 좀 해드리자면 네. 새로 오신 분은 정말 만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히어로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그 계보를 한번 읊어주시면 어떨까요? 계보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이제 이 네티가 조금 특이한 작품인 게 그 일본에는 이제 마법 소녀물이라는 게 약간 정형화돼 있는 게 있어요. 아 밀키드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술, 그러니까 마법 소녀라는 그런 캐릭터 장르가 거의 따로 있다시피 그게 있는데 네티는 이제 원작에서는 거의 이제 마술 변장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원작에서도 하는 마술들을 보면은 거의 마법에 가깝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궤도 그리고 또 이제 도둑이라는 컨셉까지 갖고 와서 이제 후에 나오는 작품 중에 신풍궤도 장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신의 궤도 장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작품이 약간 좀 네티를 이은 작품이 아닌가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여성이 단일하게 나와서 히어로물인 거는 뭐 큐티하니 같은 것도 아 맞아 큐티하니도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큐티하니는 옷이 좀 야하죠. 그쵸? 완전 가슴이 하트파였잖아요. 나만 모르는 거야 큐티하니? 아 큐티하니 몰라요? 몰라요. 궁둥이가 예쁜 여자 그 노래가 그렇지 않나? 궁둥이? 아 여기 네 맞아요 맞아요. 궁둥이가 아니라 엉덩인데 엉덩이 그 완전 애 정말 좀 약간 정말 성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는 만화죠. 그게 정말 우리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일러문이 최초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 큐티하니 70년대인가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되게 오래된 만화인데 이제 리메이크가 많이 됐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후에 마법이 또 나오는 게 예전에 도레미 그 뭔지 알 것 같긴 이름이 가물가물하지만 그 이름이 정확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마법 소녀 도레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이제 있고 생각해 보니까 미안해요 끊어서 마법 소녀는 잘 없네 마법 소녀는 없지 네 마법 소녀는 그 개막 개마 있는 것 코리 용감한 코리 코리가 마법 소녀인가요 마법 소녀진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 앞에 붙는 카피가 코리 비시비시 엉망진창 빗자루 타고 하늘을 나네 사랑 많고 꿈도 많은 네, 진행을 해보시네 네. 코리 마법소녀 코리 아니에요? 아빠가 마남인가 그러지 않나? 마녀가 아니야? 아빠가 저거잖아요 그 올빼미 그 아빠가 마술사예요 맞아 맞아 기억나요 대충 그 되게 원시 느낌 나는 거. 맞아요. 맞아. 옷이 원 나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마법사의 아들 코리 아 마법 아저씨였네 마법 소년 아니라 마법 소년 아니고 마법사의 아들 코리 그러니까 마술사지 아 마법사 아빠가 마법사잖아요 아빠. 그냥 그래서 아, 본인은 아니고 아빠가 네. 마술사인 코리. 그렇죠. 아빠 마법사. 아 마법이랑 마술이랑 맨날 헷갈려요. 어쨌든 네 말씀 네. 계속 들을게요. 아, 아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네티가 좀 다른 게 애니메이션에서는 펜던트 같은 걸로 변신을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작에서는 또 그게 없더라고요. 네,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어,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려주고 싶었어. 아니, 사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게 원래는 우리가 봤던 애니메이션에서 변신을 하잖아요. 네. 루루타? 루루피? 룰루. 아,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그게 만화에서는 네. 만화책에서는 변장을 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왜 그 네티가 펜던트를 들고 변신하게 되었느냐? 스폰서 때문이죠. 아. 팔아야 되니까. 그렇지. 펜던트 들고 팔아야 되거든. 마치 라젠카인 손오공. 아니 내가 조사하는데 내가 어떤 장난감 회사가 네티에게 투자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세가가 엄청 투자를 했대요. 아, 그 소닉의 아, 세가. 세가. 네, 그래서 게임으로도 엄청 나오고 그래서 이 네티 애니메이션에도 조이스틱 가지고 논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였습니다. 요 자본주의 아, 사회에 살거든요, 우리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군요. 근데 실제로 변장을 한다고 옷을 주섬주섬 입는 것보다 루루팡 루루피 하는 얘기들은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우리 그 어떻게 보면 한국어 더빙을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일본어판에서는 루루팡 루루피가 아니에요. 아, 그럼 뭐예요? 원, 투, 쓰리, 유! 경박하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내가 중간에 넣어드릴게. 일본어판 소리 넣어드릴게. 먼저 한국어 버전입니다.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다음으로 일본 버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여, 단에 모시가게 모나이 것도 오유르시 ください ください. 자, 주제가 탐구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와. 네. 그 네티를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전 주제가였거든요. 그러니까 OST가 되게 아, 엄청 좋더라고요. 그 주제가 말고 메인 테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 어디선가 되게 많이 들은 노래. 실제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그걸 가지고 연주를 되게 또 많이 하더라고요. 어. 네, 그 정도로 듣고 있으면 디즈니랜드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OST였어요. 맞아,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네.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일단은 그 BGM부터 듣고 갈까요? 네네. 되게 인터넷이나 그런 배경음악으로 되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잖아요. 맞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네티 노래였어? 내가 생각하던 네티는 되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 되게 오히려 수준이 높잖아. 그랑조도 저희가 전에 했을 때 OST가 더 훨씬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티도 되게 의외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놀랐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 우리가 왜 네티를 이렇게 어리게 기억을, 그러니까 동요 같은 걸로 기억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한국어판의 영향 되게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죠. 들으면은 그 목소리 1, 공기 9. 목소리 공기 너무 많잖아요. 아유 이거 노래가 너무 높아요. 네. 그 장난 아니야 진짜. 하이라이트 부분 가면 못 불러요. 제가 가끔 이제 노래방 가면 진짜 오래되긴 했는데 지구용사 선가들 가끔 부르거든요. 진짜 높아요. 무지개 날이거나 당신은 안 돼. 근데 그것도 진짜 동요 중에 다시 부르면은 못 부르는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럼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딱 공기가 되게 막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긴 머리 높게 부고 거칠 공기들이 아 이거 노래방 가고 싶어 그라니 풍선 그 다음에 네. 가성까지 들어가네요. 네치 이걸 담배 펴서 안 돼. 아니야 아니야 간잡 그 공기가 네. 진짜 99%죠.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그 권선징악의 느낌. 그렇죠. 가사. 되게 가사나 분위기가 정말 동요 같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나쁜 마음 끝이 없는 욕심 멀리 멀리 사라지면 훨씬 아름다운 세상 될 거야. 행복 나눠주는 천사 소녀 내지 다시 한번 내지 이 KBS 그쵸. 역시 네. 교훈적이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네. 항상 왜 안타깝냐면, 애니메이션이 너무 애기들만 본다는 이미지를 이런 노래가 좀 남겨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어린이들밖에 안 봤잖아요. 어른들은 이런 거 잘 안 보지 않았어요? 엄마들이 은근히 옆에서 애들이랑 같이 봤어요. 아, 물론 지금도 그렇죠. 뽀로로 같은 거 같이 보시는 건 똑같죠. 네. 근데, 일본판은 확실히 좀 다르거든요. 네. 되게 세련됐거든요. 네, 노래도 되게 안 들어봤어요? 일본판은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좀 많이 달라요. 일단은 일본판 가사에는 동요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판 가사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면 번역본으로 반짝이는 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며 당신을 향해 달려가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 시간에 감춰진 미소를 안고서 느끼고 싶어 뭘 느껴? 그대를 느끼고 싶다고 이건 좀 중2병 스타일이네요 이건. 그런가? 하긴 근데 일본어 가사가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오프닝이 두 개예요. 일본은 네. 25화부터는 새로운 오프닝이 나오는데 그거를 부른 사람이 바로 마츠다 세이코라고 그 일본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80년대 김한손이 완전 소녀 소녀하고 완전 이쁘게 아이유 80년대 아이유가 지금까지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50살 넘은 아줌마가 됐는데도 지금 정말 그 이미지로 활동하고 있는 엄청난 아이돌 가수인데 엄청나시네. 네, 그런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싱글에 함께 실렸는데 그 싱글 앨범 판매의 밀리언셀러였어요. 왜 이게 가능했냐. 이게 뭐 일본이 애니메이션 위상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마츠다 세이코가 이 작품의 팬이라서. 그래서 그리고 이 작가도 원래 작가도 마츠다 세이코의 팬이었기 때문에 네? 둘이 유기투 앞에서 예, 오프닝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잠깐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그렇게 한국판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게 됐지만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노래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동요풍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버전이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바로 지금 장명은 훨씬 잘하지 않았나. 원래 그러니까 뭐 셀리 그러니까 원래 주인공은 이름이 하네오카 메임인데 근데 뭐 일본 버전이니까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좋았던 건 저는 셜록스거든요. 아, 그쵸. 네, 일본은 원래 아스카 다이키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고 극중에서는 아스카 주니어라고 불러요. 왜냐면 아빠가 아스카 형이니까. 근데 그거 딱 들었을 적에는 이게 딱 느낌이 안 사잖아요. 탐정 느낌이 그쵸? 없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셜록스라고 딱 붙여버리는 순간 되게 세련되고 똑똑할 것 같은 그런 정말 소년 탐정 이미지를 딱 줘버리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셜록스 일본어로 발음하면 어렵 샤가. 샤루 샤르로스. 자, 일본어를 못해서 이렇습니다. 네. 아, 일본어인데 발음이 안 돼서 셜록스라 못한 거. 못한 그런 걸 수도 있어. 샤루 샤르로스. 네. 그리고 배경이 약간 좀 유럽풍이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장면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요? 맞아. 그런 거 맞아. 완전 뜬금없어요. 막 뭐라 그래야 될까? 막 베르사유의 장미에 나오는 캐릭터들 이름이 장필순입니다. 막 이런. 그런 장필순 씨 욕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 잠깐 다른 걸로 다시 이거 욕 먹을 것 같아서 다시. 아씨 어떤 이름을 그냥 그 베르사유의 장미에 나오는 자르제 대령이 이름이 안녕하세요 김철수. 대령입니다. 이런 거는 장필순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재미있는데 욕 먹을 거 아니야. 천사소년 네티 1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랜만에 드디어 꽁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팔팔한 애니메이션의 멤버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연기력입니다. 누가 연기를? 네. 그치? 새로운 멤버분 연기력이 어떤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럼요. 그럼. 여기 쉽게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네. 저도 연기하면서 들어왔죠. 나 거의 처음부터 연기하라고 막 들이밀지 않았나? 저는 사실 저는 여기 편집하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연기하라고 갑자기 그만둘 바에서 첫화부터 그런 거. 네, 재능을 좀 찾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도 되게 활발하게 하세요. 말도 많이 늘어나시고. 네, 점점 본인의 재능을 찾으신 것 같아요. 옹알이가 터졌다랄까. 아 그리고 네, 꽁트와 함께 그 네티에 숨겨진 그 매체에 숨겨진 뭐라고 해야 될까?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지식을 느낄 수 있는 알뜰만잡. 알뜰만잡. 알뜰만잡. 진짜 네. 알아도 쓸 데는 없는 알뜰한. 아니야. 다시. 알뜰하게 만화에서 잡학을 배우는 코너예요. 아, 알뜰하게. 우리는 알뜰하게 알 것만 알려준다. 아, 좋아요. 네. 사실 알쓸만잡을 다 알뜰만잡으로 부르고 있지 않나? 알쓸신잡. 네. 알뜰만잡. 네, 우리는 알뜰만잡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에는 알뜰만잡 코너를 네, 들으시면서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느낄 수도 있고요. 네, 네티와 셜록스의 사랑이 이뤄질 수 있는지 네. 네, 엔딩 들려드립니다. 코너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은 사실 엔딩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기억난다고요? 기억나요? 엔딩 부분 어떻게 되는지. 뻔하지 뭐. 되겠지.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스포하지 맙시다 우리. 네. 아무튼 자 그럼 더 재밌는 이야기로 활발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첫화 이제 저기 울덕님 네. 울덕님과 첫화를 같이 해봤고요. 소감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많이 떨려? 네, 저는 저 혼자 뭔가 떨려서 그리고 뭔가 추워서 그런가? 애니메이션 직방 애니메이션 에어컨 직방으로 맡고 있어서 복지가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이다. 네, 굉장히 재밌네요. 근데 일단 네 재밌습니다. 군대 오신 것 같아요. 아니야 이런 진솔한 게 좋아요. 맞아 이분 그쵸. 키워드 진솔이야. 아, 진솔함. 네. 진덕. 진덕 진짜 덕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많은 좋아요와 다운로드를 부탁드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좋다. 좋아요와 다운로드. 네, 좋다 항상 강조드립니다. 저희 후원 안 받습니다. 좋다만 해주시면 됩니다. 순위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희의 행복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팟빵 댓글이나 페이스북 팔팔한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